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스위스 공산당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스위스 공산당 대표단 단장인 마시밀리아노 아이 총비서가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